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합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송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3절, 4절을 보면은 합하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치 있는 좋은 의미가 되는 그런 합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무엇과 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또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합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이의 죽으심과 합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또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하여라는 말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물론 이 합하여라는 말은 5절에 보면은 연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합하여라는 말과 3절, 4절에 그리고 5절에 연합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또 무엇과 합하여서 연합한 삶을 사느냐, 누구와 합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우리의 삶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특별히 의롭다함을 얻어서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그리고 누구와 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지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과 합하여서 사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일단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숙제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문제입니다. 스스로는 방법이 전혀 없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사함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했다면 죄사함받은 자로서의 그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라 믿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새 삶을, 새 생명을 가지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삶으로서 출발합니다. 성도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사탄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죄를 안 지으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합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합한 생활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장사됨과 합한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전개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음부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직행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합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이와 같은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연합한 삶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다는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체험하는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한다면 성도는 죄사함 받은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또 장사되어서 음부에서 해방된 자로서 또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얻었으니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이런 삶으로 살아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의 신분을 우리가 찾고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무엇인가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며 또한 이로 인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누군가에게 합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이제는 죄와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합하여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